김형준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2일 세르주 사르키시안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세르주 사르키시안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각하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용도 밑에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